2017년 아시아축구연맹 컵 경기 대회 구조 동아시아 지역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구조에 속한 우리나라의 사이어 팀, 기관차 팀과 몽골의 에르침 팀은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맹전의 방법으로 레왕 경기를 진행하며 여기서 성적이 높은 팀이 다음 단계 경기에 진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5월 1일 경기장에서 14일에 진행된 사이어 팀과 에르침 팀 사이의 경기에서 사이어 팀은 에르침 팀을 6대 0으로 이겼습니다.